So make my record 똑같이 노예 같은 래퍼들은 그랬어 왜냐 돈의 성에 난 가까워지고 놀던 애들은 갑자기 당황해고 다시 푸니 신념 다 갖다 버리고 가짜로 돈 벌어 괜히 차량 지리고 아우 노예들이 됐어 예술은 그 예술가 손에서 이미 사망 신고했어 슬프지만 난 아닌가 알지 난 돈을 노래하니까 그러니 나 가짜는 죽어도 못해 Get real get money 둘 사이를 못해 놀바인 나 두고 노래나 하자는 거지 하다 보니 모인 거지 뭐 Respect my money 다 부셔 지금 바로 들이밀어 다 부셔 지금 바로 들이밀어 다 부셔 지금 바로 발 다 뒤집어 엎어 싹 다 갈아 Get that 부도 Get that 부도 Get that 부도 Get that 부도 Respect my money together 놓칠 수 없단 말 난 그것들을 똘똘하게 챙겨놨다가 현명하게 내일에 쏟아부어 Fuck quality 누구는 중심없이 설치다가 달리지 시세 많은 거 알아 넌 내 big fan 내가 되고 싶어 방법 알려줄까 솔깃해 오케이 그럼 다시 태어나라 짜잔하고 돈 때가 아무도 있지 않은 흰색에 너로 말해 물론 나 때 같았지만 너처럼 애타진 않아 음악을 얘기하다 먼 산으로 배타진 않아 Real recognize real Money recognize real 그래서 내가 되는 거야 본능 선택은 없지 네가 사면 고생하는 적에서 말하면 그 공돈 10년 더 헤쳐먹어봐 내 같이 왔던 똥 꽁꽁으로 붙어있던 내 피를 녹여준 건 돈이 다가 아니야 바로 뜨거운 내 손에 준 거 들이밀어 다 부셔 지금 바로 들이밀어 다 부셔 지금 바로 들이밀어 다 부셔 지금 바로 발 다 뒤집어 엎어 싹 다 갈아 Get that 부도 Get that 부도 Get that 부도 Get that 부도 Get that 도 Get that 도 승리를 위해 움직인 지지도 키도 꾸준히 여기까지 왔지 Simon D&E like a beast 여전히 우린 무식하게 making history This is what it is This is what it is This is what it is This is what it is 들이밀어 다 부셔 지금 바로 들이밀어 다 부셔 지금 바로 들이밀어 다 부셔 지금 바로 다 뒤집어 엎어 싹 다 갈아 Get that 부도 Get that 부도 Get that 부도 Get that 부도 Get that 도 Get that 도